경의하는 김정은동지께 외남 호지명 공산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. 경의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온 선물을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외남 호지명 공산주의 청년동맹 대표단 단장인 웬마잉중 중앙위원회 상임비서가 22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했습니다.